내가 이렇게 좀깨를 맨 이상 내 꿈과 이상 Sometimes I will be your shine 앤다 복잡해진 수없이 많은 이들의 힙합만 볼대와 가시가 거만과 타락으로 물들어버린 맨 처음 힙합 듣던 순수함은 던져버리지 아무도 모르게 갈고 닦아온 지금의 내 모습은 빠진 듯아 킬러와 다를 바가 없다 자유 마인드 프리 It's bigger than hip-hop 5년이 지난 지금 still I'm bigger than hip-hop 눈앞에 닥친 메이크업 간지와 보디가 절대로 힙합 위에 설 순 없다 언제나 든든한 나의 백 하늘과 땅 세상의 모든 진리 하늘과 땅 꿈과 명예 나도 솔직히 싫진 않아 딱히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어쨌든 좋아 까아채 세상 바깥 에이요 던져버리리라 What one do and I what you wanna do Hear me one time and I might check one two 때문에 내 몸이 존재해 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믿을만 한 가치는 없을걸 이건 사실이야 뭘 원해 뭘 바래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해 순수한 마음으로 뺏게 네 원해는 백만 송이 장미를 걸고 with that face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해 주기만 할 때 수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번쩍 피어 그리고 아름다운 나의 힙합의 나라로 나의 스케일은 어수선한 래퍼들과 또 다른 이면 집도밥도 안긴 언더파는 래퍼들과 다른 아무도 풀 수 없는 고민 하지만 너무나 쉽게 풀린 Yeah with hip-hop and you're my red Come on 밟혀 죽지 않기 위해 매매번 난 이 길로 가 날로 먹어도 내 필로 한 번도 처음 힙합 듣던 순수한 눈빛을 잃어버리 자꾸 red place never gone down and 돈다 지구는 돈다 당연한 진리 힙합도 돈다물 흘러가듯 이겨 이제는 길 잃어버린 힙합 벌들을 인도할 자 바로 나 red place 그댄 어리 쓸데없는 마인드 싸움은 던져 네 손으로 직접 패셔 그리고 뚫고 나와 삼류와 넓은 영원한 삼류다 적어도 백만 송이 장미가 핀다 이게 내 스킬 Rest out What one two and I what you wanna do Hear me one time and I might check one two 때문에 내 몸이 존재해 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믿을만 한 가치는 없을걸 이건 사실이야 뭘 원해 뭘 바래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해 순수한 마음으로 뺏게 네 원해는 백만 송이 장미를 걸고 with that face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해 주기만 할 때 수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번쩍 피어 그리고 아름다운 나의 힙합의 나라로 No pain, no gain. What you see, what you get. Word up. Welcome to my West music. I will be